머리 김치 무너져 전부 곁들여 황소주 꿀타 향단이 들려 우리 청으로 나간다 우리 정으로 나간다 어느 다시 만나 그리던 사랑을 품만에 품고 사랑 내 사랑 아이 어둥게 내 이제 가면 언제 오려오만 하늘 일러 명년 춘색 보라르로 면 꽃피거든 만나 볼까 놀고 가세 놀고 가세 너구나 구나 너구만 놀고 가세 본이 든자 행여나 깨울세라 등도 되고 배도 되며 절레 절레 흔들며 장차 밝어 오니 글로 민만 한놈에라 놀고 가세 놀고 가세 너구나 구나 구너구만 놀고 가세 오날 너 내일로니 주야장 천내노라 볼까 산다고 하여도 밤자고 낮은 일어나니 사는 날이면 날인가